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봐도 오늘만 가지 마.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. 오늘은 가지 마. 제발 떠나지 마.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노력해 볼게. 오늘은 가지 마. 제발 떠나지 마.